사랑은 사랑은 사랑이란 영원히 함께 하는 거 사랑이란 목마르다 사랑은 사랑이란 사랑 다 주는 거 달콤한 사탕 같은 거 사랑은 우리 엄마 형 사랑이란 인생이다 그리고 너 Say I do 사랑은 약속해 이게 바로 기쁨이야 성냥처럼 버려줘도 좋아 그저 너를 비추는 게 좋아 내 사랑은 마술 같아 컴컴한 맘도 대낮 같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 시원히 비추는 그때 내 사랑은 영원히 I'll be your only love TBDIE 빛나는 내 뷰티 퀸 마치 한 장면에 나온 무비 씬 내 맘은 uncontrollable My love is unconditional 그토록 그대를 죽도록 죽도록 그대를 영원토록 질린다고 어쩜 그리도 사랑을 모를까 저마다의 잣대로 사랑을 평가해 사랑의 깊이는 아무도 모른 채 사랑의 배불러 의미도 모른 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뭔지 이별하면 아픔은 또 뭔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갈 수 없는 유토피아 사랑하는 이유 내가 울거든 그저 더 크게 웃어줘 사랑하는 이유 내가 죽거든 그저 소나기에 날 적셔줘 사랑해 말하지 않아도 내 인생을 바꿔놔줘 내 인생을 꼭 안아줘 You give me this seven love 그대 그림자만 봐도 난 배불러